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,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를 슬로베니아 조선친선협회가 조국해방전쟁 승리 63세 즈음하여 7월 2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